CJM78 producer. Open Gangnam Style. Oh. an Italian coffee shop. I don't know, caffè macchiato, I don't know, what cappuccino, I don't know, what are you having? Life has got too many flavors. 알랑가 몰라 왜 밖은 해야 하는 거지 알랑가 몰라 왜 밖은 해야 하는 거지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 하면 까리해 알랑가 몰라 We like beat beat we like party 진짜만 말이야 서로는 말씀드리자면 말이야 용기 패기 돌기 꼰쟁이 말이야 너가 듣고픈 말 하고픈 게 난데 말이야 DJ! Yeah.